숨소리조차 차가워졌을 때 어둠 속에서 그 속에 속삭이는 그대 에픽하이 등지고 찢겨진 날개를 숨기고 저 방거리로 다 버리고 낯선 첫 발걸음도 망설이고 눈이 부신 네온 불빛과 불안듯 내게 온 그림자 아무도 모르고 배고프고 가슴이 목을 조르고 오 황폐한 도시 내 손바닥의 그 모시 이곳이 타락은 날까 내 사랑이란 죄의 대가 하늘이 버린 별 운명도 어긴 걸 그대와 눈 뜨고 숨 쉬고 싶어 내 날개를 막혀나 눈이 감겨 맘이 도시보다 숨이 차서 터져버릴 듯한 내 심장을 움켜 주인이 탔어 자꾸만 퍼지는 향기로 이성의 날개는 샬리고 검은 달빛을 삼키고 어둡과 길을 달리고 그 어떤 말도 말고 안고 날아가 어디라도 후회를 갇힌 섬이라도 심장을 노려낼 벌이라도 바다를 삼고 견딜게 바다와 산도 널 위해 가를 테니 하늘 땅 안에 별이 될 때까지 사랑해 사는 나 땅에 누워 미소 찾는 나 또 다른 차원에 살아가 자라 새 날개로 날아가 따라가리 저 땅 끝까지도 벌어가치는 거짓 봐도 다가들이 날개 꺾인대도